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은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천인공날 죄악을 저지른 원수들을 시도 없이 쓸어버릴 멸족의 기상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연구사 한철호는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폭탄 테러를 감행할 모의를 꾸미다 못해 방사성 물질이나 나노 형태의 독성 물질과 같은 생황 물질에 의한 국가 테러 음모까지 조작한 원수들의 죄행에 분노의 치가 떨린다고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까지 고안해낸 미국과 괴뢰역적 패당을 이 지구상에서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 김용규는 이 세상 가장 비열하고 잔악한 특대용 테러 집단인 미제와 괴뢰도당의 정보 모략 기고들을 재가루도 없이 날려버릴 것이라고 했으며 조선인민 내무군 군관 니철국은 무분별한 개꿈을 실현해보겠다고 분별 없이 날뛰는 범죄자들을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숙 평양제사공장 노동자 김정향은 원수들의 온갖 도전을 산산히 짓눌게버리며 말리말 속도로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을 막아보려고 발악하다 못해 무모하게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이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